마법을 왜 배우냐고? 크레스틱? 아직은 내 마법 능력이 부족해서 널 신을 수 없지만 언젠가 신을 수 있는 날이 오게 되면 그땐 친구들이랑 더 넓은 세상 보고 싶어. 가능하겠지? 좋아. 그럼 우리 어디부터 가볼까? 저 먼 바다 끝에 뭐가 있을까? 다른 무언가 세상과는 먼 얘기 구름 위로 올라가면 보일까? 천사와 나팔 부는 아이들 숲속 어디엔가 귀를 내보면 오직 내게 너 그렇게 감상에만 젖어있다간 내일 대회에서 절대 이기지 못해. 미안해. 넌 강한 마법의 구두를 가졌어. 그 구두를 사용하려면 네 자신부터 강해져야 된다고. 무엇 때문에 강해져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. 정말 넌 쟤들을 친구라고 생각하는 거야? 우린 친구야. 우리 모두 다. 그래? 그럼 증명해봐. 정말 쟤들이 널 친구라고 생각하는지. 어떻게? 글쎄, 기회가 있겠지. 나 이제 더 이상 놓치지 않아. 나의 잃어버린 기억. 이제 나의 그 작은 소망과 꿈을 잃지 않기를 저 하늘 속에 속삭일래. 라비 할아버지.